빠져나갔지 내 20살이 그 순간이 급급하니 쾌락에만 급급하지만 뭐 무서운 건물살이 때려대니 but 모르고 덤비기보다는 자포자기 어느덧 나이 먹고 난이 산다는 기분이 마치 더블살이 삐뚤하지 산탑이 시간은 나의 편도 나의 적도 아니라지 그도 나도 같은 자리 같이 가지 그 끝까지 네 얼굴엔 내 얼굴이 있어 마스크를 벗고 얼른 쳐다봐 술렁텅 it was let's go 그래서 나는 대화를 안해 뜨거운 화해 살아남기만 한다면 어떻게든 살아가지 늙어남은 것이 어찌 보면 계속 살아남게 화석으로 살아가도 존재했었던 줄 아시 매 순간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짐승같이 떠날 때 떠날게 떠날게 정확해 말 많게 떠들 때 빠질게 너한테 알만해 너 말이 다 맞네 부탁해 그만해 부탁해 모든 게 끝날 때 그때 와 와 와 와 와 뭐가 맞게 와 와 와 와 와 이제 뭐가 맞게 와 와 와 와 와 와 뭐가 맞게 와 와 와 와 와 이제 뭐가 맞게 20살 때가 되었지 뭐가 뭔지 더럽혀진 거리로 매일 청소하는 꿈 현실인지 아직은 영영 무준배의 힘은 길을 거야 난 이건 길목 준비해야 되는데 이야기꾼 마음만 번지로 무거운 얘기 반기지 집중 모두 내비켜 지나간 반기를 됐어 헤매고 또또 통인요 왜 매번 더떠 회색길로 빠진 건 괜찮은 걸로 어디까지 갈 거야 에너진 꽉 차 급벌린 거줄 증그락 손에 볼일 없어진 건 오래니까 참은 것뿐 살아가는 이유 중에 그런 이유가 아직껏 Let's go 무리수도 던졌네 완벽 아니야 미안해어도 될 것까지도 해냈고 버텼네 떠날 때 떠날게 떠날게 정확해 말 많게 떠들 때 빠질게 너한테 알만해 너 말이 다 맞네 부탁해 그만해 부탁해 모든 게 끝날 때 그때 와 와 와 와 와 와 뭐가 맞게 와 와 와 와 와 이제 뭐가 맞게 와 와 와 와 와 와 뭐가 맞게 와 와 와 와 와 이제 뭐가 맞게 꿈 꾼 거니까 갚아야지 사인의 인연 약점 그날은 기분 딱 전 아침 내 손에 쥐니까 내 것 된 줄 바보같이 또 자동으로 연장된 빛깔이 날 떠날지도 몰라 결혼은 미정 그래도 손가락엔 빛바랜 약혼 반지 혼란 cruel season 사랑한다 말 들은 적 없어 그래도 왕따다지 25년 됐어 좋으면 됐어 오히려 옆에서 내가 비뚤어진 봉제선 또 난 셀 수 없이 못난 고백성 네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all night 됐선 뱉어냈던 화 부끄러움은 각자의 모아도 full for love 공책엔 검은 진주 다이나 rose 04년은 왜 몰랐을까 다시 펼치는 12월에 집배원이 전한 편지는 떠날 때 떠날게 떠나게 정확해 말 많게 떠들 때 빠질게 너한테 알만해 너 말이 다 맞네 부탁해 그만